네, 안녕하십니까. 비전문 2위 야구 팟캐스트 아마도 야구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야서. 저는 DJ 도라입니다. 첫 시작만큼 원래 이렇게 어색한 게 없죠, 그죠? 도라 씨 원래 팟캐스트 하는 게 로망이셨다고. 네, 저는 원래 팟캐스트 하는 게 로망이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보통 팟캐스트를 하던데 제가 사람들에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분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 아무래도 야구가 제일 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5년이 넘게 친구를 해주고 있는 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친구를 해주고 계시는 DJ 아서와 가장 야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야구 팟캐스트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둘 다 야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좋아하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는 좀 야구 얘기가 우리 둘이 하는 얘기 한 8알? 그렇죠. 야구 덕분에 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죠. 친구를 하고 야구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못 갔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 거죠. 진작에 한번 싸웠겠죠? 싸울 정도까지.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이제 야구 팟캐스트를 이제 생각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다른 스포츠 팟캐스트 방송 들어왔는데 되게 다들 뭐 전문적이고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캐오시는지 다들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자 정보를 많이 캐오시고 또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야구 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컨셉으로 갈 예정이죠? 저희는 일단 제목부터가 아마도 야구 방송, 네. 요사 야구 방송. 야구 방송이 듣다 보니까 요거 야구 방송인가 싶어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고. 아, 그리고 약간 생일장에 표현돼 있어요. 저희가 모두 아마추어잖아요, 비전문가인. 아, 그래서 아마추어도 야구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아마도 야구 방송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많은 분들의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자. 그렇죠. 요즘 틈새 시장이 대세니까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입력을 터는 팟캐스트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의 그 컨셉을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마추어가 하는 프로 입야구. 그렇죠. 되겠죠.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입야구는 프로처럼 털 수 있다. 그렇죠. 네. 입야구만큼은. 입야구만큼은 프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둘이 좀 하다가 자리 좀 잡으면은 뭐 야얄못도 모셔보고 진성 야구팬도 모셔보고 다양하게 게스트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분들 뭐 라이트하게 뭐 야구 보시는 분들 또 하드하게 야구 보시는 분들 뭐 할 거 없이 다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야구 얘기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드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하게 된 이유이자 목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구 팬들이 할 수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예! 와! 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마도 야구 방송에서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2018년 1월 20일 지금 녹음하는 날이 1월 20일인데 이날까지도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는 무적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번 사실 올겨울이 제가 느끼기에 정말 추웠는데 그렇죠. 프로야구판에서의 겨울도 장난 아니게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방출된 선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사실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보류 선수 명단 제외된 선수만 해도 79명이죠. 네. 한 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보유 선수가 80명이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팀이 그냥 빠졌다라고 봐야겠죠. 단이 그냥 싸그리 사라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다들 빨리빨리 계약을 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빨리 하고 다음 시즌 빨리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전력 구상을 넣고 이런 식의 계약 행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서로 느긋한 것 같아요. 약간 서로 느긋하고 약간 오히려 아쉬운 쪽이 조금 더 급하게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부랴부랴 재계약을 마친 최태인 선수나 뭐 정성호 선수 경우도 있었고 그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아직 FA로 새 소속팀을 찾지 못한 다섯 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최태인 선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롯데로 이제 이적이 확정이 됐어요. 롯데 자이언츠와 이제 넥센 히어로즈 간의 사인 앤 트레이드의 형태로 2년 재계약을 한 거죠. 사실상 1 플러스 1이라고 뭐 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2년 동안 재계약을 했고 어쨌든 간에 자리를 찾았어요.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실 저와 아저씨가 이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채태인이 다른 팀을 간다면 롯데일 것이다. 네, 다른 팀을 간다면 롯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1루수잖아요. 그렇죠. 네, 1루수가 급한 팀이 몇 개 없어요. 생각해 보면 LG 1루수는 지금 뭐 정성호도 내친 마당에 뭐 채태인은 영입하겠습니까? 그죠? LG가 우리가 모르게 1루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사이버 1루수 이제 1루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LG 최재원도 1루수지 않나? 최재원은 내야 좀 유틸이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최재원은 이번에 제대했나요? 이번에 갔죠. 이번에 간 건가? 이번에 입대를 했죠. 이 정도로 빈수레 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정도로 빈수레 좀 이번에 갔어요. 이런 맛에 듣는 거죠.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 이런 맛에 야구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대하고 저희를 듣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 이제 오늘 첫 방송인데 이런 걸 기대하고 저희를 캐스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삼 느끼지만 저희 상당히 뻔뻔하네요. 제가 조금 뻔뻔해서 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네, LG는 뭐 정성훈을 내친 마당에 뭐 양석환을 키울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LG 사실 이번에 LG나 하나처럼 조금 열심히 하려지만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구단들이 롤모델로 보고 있는 게 기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기아의 그걸 좀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또 막상 기아는 1루수가 김주찬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죠. 김주찬 이번에도 FA 계약을 좀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걸 봐서 LG나 이제 한화 약간 이런 구단부터 약간 앞서서 유망주들을 키우겠다 이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살 정도로 이제 지갑을 들고 나온 구단은 롯데 정도밖에 없지 않았나. 네, 뭐 전체적으로 기조 자체가 요즘에 리빌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NC도 1루수는 스크럭스가 들어갈 것 같고 삼성도 러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선은 뭐 원래 안 사고요. 네, 넥센도 살 일이 없을 거. 넥센은 원구단이었으니까요. 뭐. 넥센은 뭐 그리고 박병호가 왔잖아요. 넥센은 그렇죠. 그럼 네. 이제 아무래도 채태인으로서도 넥센에 남아 있으면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심 좀 다른 팀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인도 좀 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넥센이 그리고 채태인을 좀 풀어주려고 약간 네, 애썼어요. 옵션도 좀 네. 부담을 덜게 하려고 이제 애썼었잖아요. 그렇죠. 뭐 부상 선수 안 받겠다, 돈으로만 받겠다. 뭐 근데 사실 돈으로만 받는 건 넥센으로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도는 아니에요. 좋아들 하시죠. 넥센은 네, 돈 네, 자생해야 되는 구단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일 날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그 전 한 2, 3일 전부터 기사가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좌완 투수인 박성민 선수가 넥센으로 반대급부로 오면서 트레이드의 형태로 롯데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좌완 수집을 계속해서 넥센이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좌완이 가장 자완이 모두 어디 있나, 자완이 왜 리그에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보면 넥센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다 화성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들 화성에 있죠. 여기가 자완의 땅입니까? 이런 거죠. 머리 아파. 도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니, 잘못 웃어가지고 이런 드립 좋아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예. 채태인 선수가 이제 롯데에서 기대하는 롤은 뭘까요? 채태인 선수에 대해서. 사실 채태인을 데려오는 거는 최준석과 저울에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최준석이랑 최태인이랑 누가 더 비교의가 있느냐의 그쵸. 문제였겠죠. 제가 생각해도 저였어도 채태인이죠. 아, 네. 저도 최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루수가 이대호 선수잖아요. 주전 1루수가 그쵸. 이대호 선수의 나이나 또그 공격력 극대화를 생각했을 때 이게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지명타자와 1루수 자리를 놓고 이렇게 둘이 번갈아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쵸. 채태인 선수를 1루로 놨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수비가 확 뛰어요. 기존에 있었던 1루 자원들보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 리그 탑급 1루 수비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뭐 물론 뭐그 임팩트 있는 개그 짤이 많아서 좀 그렇지. 1루 수비로는 뭐깔게 없는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를 1루 수비에 놓고 뭐 이대호 선수를 기타에 넣어서 이제 뭐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뭐갈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일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최준석 선수에 비해서는 좀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채태인 선수 입장에서 잘된게 채태인 선수 원래 부산 출신이에요. 그쵸. 고향 컴백이 된 고향 거죠. 컴백이 됐다. 돌고 돌아서 이게 왔잖아요. 사실 뭐 그쵸. 미국도 갔다가 오고 뭐 삼성도 갔다가 뭐 서울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 왔는데 그 계약이 확정이 되고 그 괌에 있었던 최태인 선수가 이제 구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고향 팀 와서 되게 좋다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거든요. 사실 뭐 FA로 이적하는 선수들의 단골 멘트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진심을 봤다. 아 그렇죠. 진심을 받고 고향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렇죠. 뭐 손승락 선수도 그렇게 갔었고 유한준 선수도 그렇게 갔었고 뭐 말해놓고 나니까 다 넥센 선수들이긴 한데 기분 타신다. 아니요. 요거는 좀 아니 기분 타실 수 그거는 있어요. 이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풀이 아 그렇죠. 김주찬 선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또한 명의 이제 고향에서 야구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선수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 한 3일 전이었죠. 그렇죠. 녹음일 기준으로 해서 3일 전에 정성훈 선수의 기아야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1년 아니 뭐 어차피 단연 계약이니까 1억에 갔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LG가 1억이 없어서 정성웅이랑 계약을 안 했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 약간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LG는 정성훈한테는 1억도 아까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딱 그렇게?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전력 외에 통보를 받고 방출이 된 아,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너를 쓸 마음이 없다 더 이상 이거잖아요, 사실. 사실 그렇죠. 근데 작년 시즌 LG의 팀 컬러를 생각해보면 거의 스몰 볼을 넘어서 스몰리스트 볼이었잖아요. 마이크로 볼이었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마이크로. 아, 좋은 단어. 마이크로 볼이었죠. 진짜 뭐 1대 0으로 지고 이러는 경기도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투수력이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순위는 훨씬 많이 내려갔겠죠. 그렇죠. 투수는 진짜 너무 좋아. 아, 투수는 괜찮았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팀방어 1등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상위 뭐 공격 기여도 네. 상위에 정성성 랭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칠 정도로 얼마나 이제 팀 리빌딩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겠죠. 그쵸. 진짜 이 깨물고 하는 건데 사실 전 정성훈 정도는 데려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들거든요. LG 봐서는 거의 IMF급 구조조정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그쵸. 뭐 이거는 희망퇴직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그 2차 드래프트 네. 보류 명단 네. 할때 LG는 엑셀로 생년월일 이렇게 돌려놓고 생년월일 돌려서 군대 안 간 애들 그냥 생년월일 돌려가지고 내림차전 이렇게 딱 해서 박용택 하나 빼고 그냥 푼거 아, 박용택은 예외 아니냐. 상수. 사실 방역도 풀렸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 명단을 몰라서 다른 구 그렇지. 이제 다른 구단에서 이제 이걸 배려를 해준 거야 이게 이제. 다른 구단에서 LG 팬들 다 탈덕할까 봐. 아, 그래도 이제 10개 구단 체제는 유지를 해줘야 될 그쵸. 텐데냐. 아, 우리 잠실에서 경기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도 막어막 LG 팬들이 우리 원정도 올수 있는데 그지. 너무 극심한 거 아닌가. 이제 또 근데 뭐 손조인 정도는 데려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용택? 박용택 안 되지. 약간. 야 얘는 얘 얘는 원맨 팀이잖아. 박용택을 데려와서 뭘 시켜? 막 이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채태인은 롯데를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성훈을 어디에서 데려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오늘 다루는 8명이죠. 7명 중에 7명이죠. 네, 7명 중에 1루수가 3명이에요. 채태인, 정성훈, 최준석. 이렇게 다 1루수란 말이죠. 근데 1루수가 부족한 팀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잘 없어요. 그 1루수는 이렇게 막 엄청 오래된 시간 동안 수비를 키워놓고 박아놓고 키워야 된다 이런 포지션이 또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정성훈이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 저 나이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사실 1루 수비를 그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높게 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포지션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경우도 고향 컴백이에요. 사실 예, 해태 타이거즈에서 신인 데뷔를 했었고 한 4년 만 4년이 좀 안 되게 있다가 트레이드로 이제 현대로 넘어간 케이스였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7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6억에 깎였죠. 네, 계약금 4억에 연봉 3억해서 7억을 받다가 이번에 이제 1억을 받고 이제 친정팀이라고 해야겠죠. 친정팀으로 돌아온 건데. 어떤 것 같아요? 들어올만, 그러니까 기아에서 이렇게 쓸만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할 만한 롤이 어떻다고 보세요? 좀 그게 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 기아가 싶기는 한데. 네. 저는 할 만했다고 보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기아가 1루가 김주천이잖아요. 그렇죠. 김주천 백업이 애매해요. 아 맞아요 그건 있어요. 네. 근데 김주찬이는 백업이 좀 필요하죠. 네, 기아가 전체적으로 백업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한 시즌을 치렀는데 이제 백업이 좀 부족한 게 확실히 좀 있고 김주찬 선수도 내구성에 약간 의문이 좀 가는 선수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해볼만 했다라고 봤고 또 하나가 좀 특징적인 게 우타 자원이에요. 저 우타가 기아의 우타가 잘 없더라고요. 저 우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좌타를 네. 너무 선호해가 됐어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좌타를 그렇게 시킨다면서요 슈루 때문에 그쵸 똑딱이 네 스몰 그 마이크로볼 그래서 지금은 원래 타고 투저였는데 타저 투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저 투저 마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6억씩이나 깎았으면 확실히 진짜 야구를 더 하고 싶었다라는 마음 하나는 진정성이 이렇게 딱 보여요 제 생각엔. 그렇다고 사실 제가 정성훈 선수였으면 은퇴를 약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팀을 못 찾아서 은퇴를 하는 선수들 되게 많았잖아요 방출된 선수들 중에. 네 이번 겨울에만 해도 몇 명 있었죠 벌써. 그렇죠. 더 나이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오히려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18 시즌에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등을 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뭐 꾸준히 나오기는 어렵겠죠. 나이도 있고 이거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진짜 악바리처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진짜 야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나는 살아있다. 그렇죠. 나는 살아있다. 나의 선수. 나는 건재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게 원체 또 꾸준한 선수기도 했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최준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1루수끼리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준석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근데 최준석이 사실 롯데가 1루 자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걸 외부 수혈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점점 붕뜨기 시작하는 거죠. 최준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타구 속도? 네, 타구 속도가 빠른 게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장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장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타구 속도도 괜찮고 사실 생산성이 좋아요. 타점 같은 것도 뭐 그 이번 FA 4년 동안에 보여줬던 타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팀내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기량 저하가 좀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게좀 문제인 거죠. 최근에 그래서 뭐 기사들도 최준석 선수의 가치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는 입장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과연 이제 FA라는 게 단연 계약이 보통 아니잖아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보통 이제 2년 이상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돈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쓸 팀이 누가 될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최준석을 만약에 다른 팀이 데려간다면, 네. 최준석 가격이라고 사람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 연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두산 정도? 다시 두산. 다시 두산? 두산 1루수가 오재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재일을, 원래 사실 16, 17 때는 이제 오재일이랑 에반스랑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반스가 갔어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새로 파레데스를 데려왔는데 얘는 3루도 되는 애거든요. 네. 1루 3루 외야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지명 수비 허경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명 수비 허경민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최준석이 뭐 만약에 진짜 롯데에서 최준석을 살 생각이 없는데 두산에서 너가 가격만 맞춰준다면 우린 널 데려올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2군에는 1루 자원이 없나요? 아마 다 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외야도 그 혹시 이순철 회사위원의 아들 이성곤 이성곤 선수가 이번에 갔죠. 그쵸. 네, 근데 삼성으로 가셔가지고. 그 선수 이제 퓨처스 타격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풀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두산이 민병훈도 풀었잖아요. 그죠. 뭐 푸는 거죠. 뭐 돈을 저 안 FA 아 선수를 뭐 돈을 안 푸는 네. 거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난또뭐 저는 두산 팬이니까 이제 그래 이천에 그렇게 외야 자원들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보상호 선수를 어디서 처음 보는 외야 하나를 데려오고 백민기 선수가 왔었죠. 그쵸. 물론 그 선수가 기회를 못 받아서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봐기에는 좀 응? 싶은 거죠. 아, 그쵸. 어쨌든 간에 야구 선수가 야구를 계속해서 할수 있게 되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빨리 좋은 구단 찾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최준석 얘기밖에 할 선수 수가 없네. 화이팅! 아니 은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갑자기 들기 시작하네요. 네, 은퇴 위기에 놓인 선수가 한명더 있죠. 네, 롯데자이언츠 전 롯데자이언츠 이우민 선수가 그 대상인데, 이우민 선수 좀 짠하죠. 예, 네,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잘안 풀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스포츠 선수 약간 비애? 이우민 선수가 사실 최준석 선수보다 더 어두워요, 제 생각엔. 외야잖아요. 외야 자원이 차고 넘치거든요, 사실 어느 구단이나. 그쵸. 네, 그리고 롯데만 봐도 이번에 외야수를 두 명이나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타 외야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우민 선수는 좌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어두운 분들, 지금 전망이 좀 어둡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분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숙연해지는 감이 있네요. 네. 우울해지네요. 근데 리그 전체적으로 외야를 북박이로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주전이 좀 확고하게 딱 잡히는 케이스죠. 그쵸. 네. 왜냐면은 수비에 의해서 이렇게 업다운이 결정되기가 내야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구조잖아요. 수비가 아무래도 비교적 좀 쉽다 보니까. 아, 타격은 안 돼도 수비가 얘만큼 하는 데가 없으니까 얘를 써야 된다, 이런 게 내야에선 되는데, 맞아요. 외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 그쵸. 둘다 잘해야 되는 게 되는데, 그걸로는 이미 사실 1군 3명 자리가 다 거의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팀이. 사실 이런 선수는 코치를 해도 좋지 않나요? 약간 열심히 한 선수니까. 네, 뭐 구단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원구단이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너랑 재계약할 마음도 없고 너 알아서 해라 이런 거면 정말 암담한 거고, 구단 쪽에서 뭐 너가 뭐 만약에 잘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구단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우미 선수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조금 전망이 밝은 한화의 선수들? 네,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한화가 내부 FA가 박정진 선수는 계약이 됐고 나머지 남은 안영병 선수와 정근우 선수가 이렇게 둘이 남아있는데 정근우 선수 얘기부터 해볼까요? 정근우 선수는 사실 이용규 선수는 FA 선언 안 했잖아요. 그쵸, 이번에 포기했죠. 그쵸. 부상이 좀 많았던 것도 있고 포기를 했는데 정근우 선수가 선언을 한 것도 전좀 약간 의외까진 아니어도 했네? 결국엔 했네. 결국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그 전에 보여준 게 많지가 않아서 17시즌에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꽤 했을걸요? 그래도 뭐 애지간한 이루수만큼은 했을 텐데 뭐 정근우란 이름값이 좀큰큰 거겠죠? 부상이 이용규 선수만큼 아니었지만 조금 그쵸. 있었어요. 풀타임을 뛰지 못했으니까 좀 어쨌든 간에. 많이 못 뛰었죠. 예. 그또전 시즌 바로 직전 시즌에는 풀타임을 뛰어줬으니까 좀더 이렇게 이렇게 비교되는 게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쵸. 정근우 선수는 아까 이제 뭐 날고 긴다 해도 역시 그래도 좀 나이가 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화가 이제 박종훈 단장 체제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LG나 두산 같이 리빌딩의 기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추세라서 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정근우 선수도 이렇게 값을 후하게 받기는 조금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건 어렵죠. 왜냐면 그때 아예 처음에 FA 선언을 할 즈음에 진짜 이렇게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용규랑 정근우는 짐 아예 뺐다고. 아, 시즌 락커룸에서. 끝나자마자 라커룸 딱 바로 뺐다고.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그때 근데 한화 쪽에서도 정근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정근우가 없으면 누가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백업 이루수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근우를 빼기도 애매한데 그렇다고 단연 계약을 해주자니 리스크가 있고 돈 아깝고 이런 거죠. 사실 백업 이루수가 없는데 우리는 키워가면서 쓸 거다 하게 이루는 그쵸. 너무 핫해요. 너무 네. 중요해요. 이루랑 사실 유격 이쪽 이 키스톤이 제대로 안 되면 일단 투수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커지기 그쵸. 공 때문에 다 빠지는데. 그쵸. 그럼 투수는 무조건 내가 처리해야 된다. 사실 그건 류현진 아니면 잘안 되거든요. 류현진이나 나를 믿고 던진다 이게 되지. 그치. 류현진은 그래서 그 신념대로 살고 그 신념대로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신념을 초등학교 가서도 꿈나무들한테 그쵸. 전파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에선 어렵거든요. 네. 정구는 원 플러스 원 채태인처럼 원 플러스 원은 하지 않을까? 저는 원 플러스 원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단 좀더갈수 있다고 봐요. 전2 플러스 원. 왜냐면 정근우 선수가 그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하락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부상이 있었어서. 네. 그게 좀 리스크긴 한데 사실 한화 입장에서도 2년? 그럼 2년 또 2년 정도 계약을 받아뒀다는 거는 2년 안에 너를 대체할 만한 이루수가 나타날 것이다. 인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정근우가 빠지면 이루 누가 받지? 오선진? 4년 해야겠는데. 숙연. 네. 오선진 선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소리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도면은 주전이거든요. 주전 선언한 거거든요, 주전 선언. 그러니까 물론 백업으로서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소리 하겠지만 할수 있지만 지금 팀 사정이 정근우 선수가 뭐 천년만년 해줄 것도 아니고 이번 FA도 계약하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전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오선진 선수가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사실 한화 입장에서 정근우를 아예 계약을 안 하고 오선진을 주전으로를 한다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렇죠.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화에서 이렇게 질질 끌게 사실 또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원 플러스 원에서 2년 같은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무슨 2인분 같은 1인분처럼 2년 같은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정근우 선수도 뭐 현명한 판단하겠죠. 사실 이루수 다른 팀에서 데려갈 만한 팀이 뭐 데려가면 데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랑 잘 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한화랑 잘 계약을 하셔야 되죠. 한화가 정근우랑 계약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로 잘 계약하셔야 되고 너무 나이를 요즘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워낙 하대받고 있긴 하지만 급판에서 역시 이번에 이둘 사이에서 키는 정근우가 쥐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네, 이거만큼은 하나가 이렇게 뻗대고 이렇게 있다가 진짜로 정근우랑 계약 못하고 시즌 맞으면은 오픈 도어 된다고요. 자동 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제 유격수는 좀 괜찮거든요 이제 하주석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루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제 생각에는 꼭 정근우는 하나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사 나왔어요 오늘. 그쵸. 네, 계약 기간 합의됐고 곧 계약할 것 같다 이런 아, 네, 식의 옵션 정하는 게 네 지금 남아있다. 남아있는 걸로 네, 계약 아까 기사를 봤었는데. 원래 이제 쟁점은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의 문제였죠. 안영명 선수는 4년 계약을 요구를 했었고 구단에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2년 그쵸. 계약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래서 결국 기간은 2년으로 됐는데, 이제 뭐또 추가 옵션을 뭐 붙이냐, 안 붙이냐로. 2+1 정도로 가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안영훈 선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쵸. 하나 마운드를 생각하면은 한명한 명이 귀하죠. FA까지 간 선수 정도면은 귀하다고 봐야 돼요. 그쵸. 사실, 그리고 이 정도 버텼 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좀 혹사가 있었음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봐선 내구성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코칭 스태프가 쫙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런 유지 같은 거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안영만 선수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첫 해는 좀 힘들겠죠. 근데 뭐 일단 FA 계약이 돼야지 이제 좀 스프링 캠프도 참여를 하고 좀 정상적으로 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본인으로서도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아요. 사실 투수 FA가 이 정도로 훨씬 나이 많은 선수들도 다 자팀이랑 계약을 결국에 끝냈잖아요. 지금 당장 같은 팀에 박정진 선수랑도 계약을 했었고 권오주 선수도 자팀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훨씬 나이 많은 선수들도 투수는 계약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계약 기간의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는 맞지만 좀 내심 아쉬울 거예요.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리고 팀에 그동안 뭐 성적이 막 엄청 뛰어나다라고 보긴 힘들어도 꾸준히 계속해서 연수를 채워가면서 일군 출장을 해왔고 투수력이 좀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한화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로서는. 근데 불펜으로서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사실 안영명과 정근우 두 명이 남았지만 안영명 쪽이 조금 더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에는 둘다 이제 그럴 만한 하나도 이유가 뭐 안영명만 한 애가 없지 이런 생각이고 안영명도 딱히 뭐 이렇게 하나 말고 다른 팀에서 뛸 생각이 없으니까. 뭐 사실 이 정도까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이 팟캐스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미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1월 21일이니까. 네, 이 정도면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과연 이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지켜지고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맞으면 쩔겠다. 뭐 맞고 자시고 할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이거 지금. 왜요? 아, 왜요? 저희가 지금 이상한 거는 최준석 계약 못하고 이우민 계약 못하고 정근우 안영명 하나랑 계약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처음 말씀했던 타겟이 20세 30대 라이트 팬 정도면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안영민 선수는 곧 계약 소식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이대용 선수는 이대형도 좀 애매하죠. 이대형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지금 당장 부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네, 실전의 공백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게 FA 로이드라고 하잖아요. 직전 시즌 그쵸? FA 그 그게 좀 크죠. 예, 활약을 이렇게 업고 FA 가는 경우가 보고. 많은데 이대형 선수는 이제 오히려 디버프를 받아버린 케이스가 돼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민 선수랑 마찬가지로 외야란 말이죠. 그 주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봤을 때는 역시 좀 쉽지 않다. 그리고 KT에서 잡기에는 KT가 지금 좌익수 자원들이 좀 있다? 네, 지금 KT가 이번에 좀. 좌익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왜냐면 중견수 우익수는 확정이 됐거든요. 우익수는 그쵸. 유한준 선수가 볼 거고, 중견수는 이제 로하스 선수가 볼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한 자리를 가지고 이제 애지간한 외야수들이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대형 선수를 빼고도 지금 몇명 있잖아요. 일단 가장 핫했던 2017년 그 2018 드래프트에서 가장 핫했던 강백호 선수. 그렇죠. 강백호 선수가 이제 외야로 가는 게 거의 확정이기 그쵸. 때문에. 본인이 외야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야를 간다면 좌익수 쪽을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그게 있고, 또 이제 오정복. 네, 그래도 꽤 개국공신으로서 그쵸. 활약을 좀 해줬죠. 오태곤 선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김사현 선수가 이름을 바꾸면서 김지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선수도 사실 외야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항상 유망주 선수 소리를 듣는 선수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유망주 너무 많아. 그래서 유망주 이 진짜. 선수도 이제 외야수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여기다가 과연 KT가 이대형까지 잡으려고 할까? 저는 아닐 거거든요. KT인 자리가 없어요, 제 생각엔. 사실 그래서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라서 물론 이정후 같은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네, 이정 선수도 원래 시즌 맨 처음 시즌 들어가기 전 구상에는 백업이었죠. 그쵸. 네, 1군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경험 쌓기를 할줄 알았는데, 이제 원래 주전 중견수로 생각을 했었던 임병욱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넣었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붙박이 주전이 된 케이스가 된 거라서, 이거를 강백호 선수한테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고교 시절에 계속 외야로만 봤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이정호 선수가 원래 드래프트는 유격수로 드래프트를 받았고, 아, 근데 이정호는 원래 그래도 그쵸, 내야, 외야가 외야나 뭐 내야나 뭐 수비를 그쵸 일단은 하긴 했었는데, 그쵸 강백호 선수는 투수 그쵸 아니면 포수 약간 그쵸 이쪽으로 많이 네, 봤어서.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가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강백호 선수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긴 조금 또 그럴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감안해도 외야 자리가 너무 치열하다. 그쵸. 이대형이라는 FA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돈과 그 계약 기간을 보장하면서 쓸 정도로 KT가 외야 자리가 아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팀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외야가 없어. 왜 자리가 없어? 대여가 진짜 치열합니다. 네, 외야가 이제는 내용도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좀 외야 자원들이 좀 양극화가 좀 심하네요. 사실 이번 FA의 빅3도 외야였잖아요, 다. 그쵸, 손아섭, 뭐냐, 손아섭, 임병헌. 민병헌, 김현수 이렇게가 이제 빅3였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빨리 고액을 받고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갔고, 이제 남은 외야들이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일단 외야의 빈자리들을 다 가져가 버렸고. 맞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야가 좀 보강이 그래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필요해 보인다 싶은 데가 한화랑 LG거든요. 근데 그두팀다 단장 주도로 강력한 리빌딩을 천명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기에는 FA 계약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사실. 사실 원래 한화가 또, 그리고 지난 시즌 동안 항상 돈좀잘 쓰는 구단이었는데, 확 줄였죠. 이번에 한화가 지갑 딱 닫으니까 FA가 굉장히 혹독해졌어요. 그래서 이대형, 근데 그렇다고 이대형 은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진짜. 그거 이대형이 왜 맞아도 은퇴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어요, 그렇게 사실. 찌은 은퇴할 애들이 너무 많아. 이대형 너무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지금. 네.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대형 선수가 자리를 잡기에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저희 아마도 야구 방송 첫 번째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주제를 좀 미리 예고를 해드릴까요? 네, 저희가 다음 방송이 나갈 쯤이 스프링 캠프를 구단들이 떠날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2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과 다르게 2월부터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니까 뭔가 그런 차이점? 네.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가지고서 이 팀은 어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냥 괜히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엔 이제 뭐 코칭진이나 이런 것도 선수단 변동이 조금 자리가 잡았을 때니까 이제 저희들이 또 팩트를 가지고 근거 없는 입야구를 한바탕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했던 아마도 야구 방송 1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할까요? 요렇게 빙수래. 난 안녕히 계세요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고 인사할 걸로 완전 당황해서 쳐다봤다. 네, 여러분. 네. 수고하셨고요. 듣느라. 저희 방송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네. 뵙시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